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메가와트 수카르노 보트들이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을 접견해 주신 15돌세 점에서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이 28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리길송 외무성 부상 관계 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. 반방 히엔드라스 또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